새로 나온 연극 붉은 눈이 내린다 공연이 조선의 국립연극극장에서 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연극단에서 창작한 연극 붉은 눈이 내린다는 서장, 종장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극은 주체철 생산체계를 완성한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기급의 투쟁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